내가 so simple 까맞춤은 조금 튀어 돌고 돌아 처음 입은 걸로 픽 향수 체크하고 이 암원 확인 is perfect yeah. I'm a fresh so clean 너무 말끔해 문 밖을 나서니까 바로 바뀌어 face 사진 찍힐 땐 스무스하게 단청해 hey, Hello world this is boy next door 집에 일찍 들어갈 맘은 없어 I'm the one and only, one and only. 나머지는 없지 별 볼일. Keep keep keep keep keep ballin'. Listen, I'm the one and only. Natural is that shit. 어디 갔어, lady? Hey, hey, hey, hey, hey. Listen, I'm the one. And yeah, walking down Main Street, showing the way, bitchin' 내 모습 better than any other brand. 부티나는 발걸음. Walking that's so dope. 시선 느껴져 Sunglass girl 도 넌 what you want in color 나 방금 출시됐으니 자랑질 좀 해야지 Limited edition I told you that I'm only one 집에 일찍 들어갈 맘은 없어 24/7 멋진 날이야 Oh 가만히 있기 어려워 나 I'm not just a stereotype 전에 가기 전에 너무 와 Listen I'm the one and only I'm the one and only One and only 나머지는 없이 별 볼일 Keep, keep, keep, keep, keep ballin' Listen, I'm the one